아무렇지 않은 척 보이게 혹시나 날 떠나는 게 힘들까봐 두 번은 더 연습해봐 괜찮다는 마음에도 없는 말 주니까 행복하게 살아